길 없어 비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버려라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속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버려라 가면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